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관아 산악보병 대대의 스키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관아 산악보병대대의 스키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령의 동지가 훈련을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훈련장에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장에 정렬한 산악보병대대 군인들의 미도운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같이 끌끌하다고 앞으로 당의 훈련 방침과 훈련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펄펄 나는 싸움꾼 산악의 맹호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훈련 지휘관의 구령이 내리자 아찔한 산악 정점에 불시에 나타난 군인들이 최고 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며 급경사면을 따라 스키를 타고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을 내리신다면 남조선 전역을 단숨에 타고 앉을 멸적의 기상을 안고 눈갈기를 날리며 쏜살같이 날아내리는 산악보병들이 터치올리는 만세의 함성이 산발을 타고 미아리쳐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전투행동 조법들을 원만히 수행하며 질풍같이 지쳐내리는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산악보병들이 훈련을 정말 잘한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와 공격 및 방어작전 지대의 특성에 맞게 산악보병 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질적으로 부단히 개선하고 실전적 훈련에 대한 요구성을 최대로 높여 군인들의 사격술과 산악극복 및 산악행군 능력, 습격능력과 야전생존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산악보병들은 유사시 전투행동 시대 안에 산악을 주름잡으며 적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새 없이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며 이리 치고 저리 탑세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가장 험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산악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조직 진행함으로써 산악보병들의 영감성과 민첩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은 어려운 훈련 과제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훈련도 전투다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평시의 훈련에서 연마해온 자기들의 전투적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이 우리 당의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험준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에서 산악보병들이 수행하게 되는 전투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산악보병부대들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훈련 지도를 받은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제1045 군부대관아 산악보병대대의 군인들은 천리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싸움 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대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